give me that better. 나다른 길은 없는 걸 보고 알게 될 거야. 조금씩 앞으로 나가자. Oh yeah. 누르고 감아뒀다면 금세 펼쳐질 거야. 그 비를 잃어도 주전을 find the yeah.